50 languages. 89. 89. 89. صيغة الأمر. 1. 명령문 1. 명령문 1. أنت كسول بشكل. لا تكن كسولا للغاية. 당신은 너무 게을러요. 너무 게으르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게을러요. 너무 게으르지 마세요. أنت تنام طويلا. لا تنام طويلا. 당신은 너무 많이 자요.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많이 자요.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세요. إنك تأتي في وقت متأخر. لا تتأخر بهذا الشكل. 당신은 집에 너무 늦게 와요. 집에 너무 늦게 오지 마세요. 당신은 집에 너무 늦게 와요. 집에 너무 늦게 오지 마세요. إنك تضحك بصوت عال. لا تضحك كذلك. 당신은 너무 크게 웃어요.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크게 웃어요.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إنك تتكلم بصوت منخفض. لا تتكلم هكذا. 당신은 너무 작게 말해요. 너무 작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작게 말해요. 너무 작게 말하지 마세요. إنك تشرب كثيراً. لا تشرب بهذا القدر. 당신은 너무 많이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 많이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إنك تدخن كثيراً. لا تدخن كثيراً. 당신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너무 많이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당신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너무 많이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إنك تعمل كثيراً. لا تعمل كثيراً. 당신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일하지 마세요. 당신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일하지 마세요. إنك تسرع كثيراً. خفف السرعة. 당신은 운전을 너무 빨리 해요. 너무 빨리 운전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전을 너무 빨리 해요. 너무 빨리 운전하지 마세요. انهض يا سيد مولر. 일어나세요, 밀러 씨. 일어나세요, 밀러 씨. اجلس يا سيد مولر. 앉으세요, 밀러 씨. 앉으세요, 밀러 씨. ابق في مقعدك سيد مولر. 앉아 계세요, 밀러 씨. 앉아 계세요, 밀러 씨. كن صبورا. تحلى بالصبر. 좀 참으세요. 좀 참으세요. خذ وقتك. لا تتسرع.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انتظر لحظة. انتظر قليلا.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كن حذرا.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كن دقيقاً في المواعيد. 시간을 지키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لا تكن غبياً.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